미국 아마존은 사고 싶은 책 미리 배달. 아마존 서적 매출 중40% 정도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 취향에 맞춰 추천한 상품에서 달성됩니다. 나도 몰랐던 취향을 찾아 구매로 이끌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용자 검색을 분석해 구매 확률이 높은 상품을 미리 발송하는 자신감도 보입니다. 2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KICT 빅데이터 컨퍼런스 기조연설사로 나선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를 만들고 매출을 늘려가는 아마존 사례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빅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려면 무엇보다 의사결정권자들의 통찰과 결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술수단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빅데이터 경영을 통한 산업 발전과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는 박용인 LG CNS 상무, 이은철 트레저 데이터 한국 지사장, 안병익 식신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안병익 대표는 빵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빵가루가 떨어지듯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도 여기저기 쌓일 수밖에 없다며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데이터를 무조건 덮어두기만 하는 게 결코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용인 상무는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유통이나 마케팅 분야에 주로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제조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철 지사장은 외국 기업과 비교할 때 한국 기업들은 아직 빅데이터 활용이 부족해 빅데이터 사회에서 단순 사용자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데이터 보안법, 기업 내규 등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의 빅데이터 포럼인 이번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매일경제신문, MBN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해 열렸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올해는 지능정보사회 원년이라며 빅데이터를 통해 산업혁신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빅데이터는 지능정보기술 발전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구상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과 시범 사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핵심 사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